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last time에 온 지 2년 정도 됐나요? 네? 거의 2년 된 것 같아요. 2년? 3년? Maybe? 네. 2년 됐어요? 오케이. 갑자기 어제 그 국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하셔서 황당했습니다. To say the least.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왔는데, 오늘 말씀이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 이 헐트하우스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생각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챕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이 먼저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신문, 학생들 신문을 같이 친구들이랑 시작했는데, 그게 캠퍼스 브랜치라고 처음에 토론토 대학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여러 대학교,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있는 여러 대학교 신문을 시작했는데,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의 verse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 life verse, 제 뭐라고 하죠? 그 생명, 삶의 구절, 예, 제 삶의 구절로 삼았어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이 제 삶의 life verse고. 또 제 레아 인터내셔널, 레아가 에라메크로서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그래서 여기도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 온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 사역으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개인적으로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서 remain in the Lord. 그리고 Ray International은 저 혼자서 북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가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에서 친구가 되어야지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 요한복음 15장이 정말 저한테는 중요한 verse chapter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제 거의 뭐 새벽 1시 반까지 계속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계속 여기가 이 헐트하우스 교회와 또 교인들의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는 제일 소중한 그 챕터,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쉐어할 때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되고 축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헐트하우스, 또 제가 사랑하는 홍 목사님, 이 교회를 오늘 말씀을 저한테 제일 귀중한, 개인적으로 제일 귀중한 챕터를 쉐어할 수 있는 이 특권, 프리빌리지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홍 목사님 지금 오시는 길에도 하나님, we pray for travel mercies.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 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는 참 포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true vine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밖에서는 true vine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돼요. 이 verse 2가 무릇 내게 붙여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기를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verse를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많이 오더라고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지 될 이 verse, 이 구절을 들어야지 될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이 영어로는 다음 슬라이드. 영어로는 이 pruning이라는 게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죠? 제거한다는 건가요? 예? 예예예. 아예예예. 가지치기. 이 pruning이란 이게 pruning tools거든요. Tools. 이 pruning tools들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pruning 받는다는 게 아주 아파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pruning 한다는 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이 그 포도나무를 어떻게 pruning 하는가를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자라나면서 우리 뒤뜰에 포도나무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별로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pruning을 어떻게 하는가를 봤는데 pruning이 이렇게 예쁘게 조금 조금씩 하지 않아요. pruning을 그냥 듬뿍 그냥 큰 가지를 툭툭 그리고 이것을 이 pruning을 할 때 조금 컷해갖고 이렇게 떼내면은 여기가 infection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거를 컷할 때 그냥 갑자기 그냥 모르게 큰 가지들, 큰 브랜치들을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이만큼 1년 동안 이만큼 컸으면은 한 이만큼 잘라버려요, 이만큼. 왜냐하면은 조그만 곳에서 많은 곳에서 좋은 포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그만 곳에서 정말 맛있는 포도가 나와야지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죽어있는 가지? 예, 가지. 또 병이 있는 가지. 그리고 조금 damage 돼 있는 가지들을 그냥 양심 없이 뚝뚝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많이 있어야지 된 많이 열매를 맺어야지 된다면은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엉클한 것들이 있잖아요. 조금 엉클한 것도 있으면은 그것도 그냥 뚝뚝뚝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엉클한 게 있으면은 햇빛을 잘 못 받으면은 또 맛있는 포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라이프에서 복잡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를 제거하여 가지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오냐 뚝뚝뚝 그리고 이것들이 꼭 나쁜 것들 아니에요. 나쁜 것들이 아니라 좋은 것들도 더 좋은 것들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좋은 것들도 컷 해야지 돼요. 제가 한국에 나왔어요. 벌써 3년이 됐네요. 제가 중국에서도 살아보고 캐나다에서도 살아보고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그런데 왠지 모르겠는데 한국같이 이렇게 바쁜 나라 없어요. Maybe 서울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서울에 있는 것만 해도 저는 막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제가 처음에 여기 그 와서 설교했을 때 그때는 좀 여유가 있어서 한강에서 자전거도 타고 사람들 구경도 하고 아차산도 올라가고 했는데 와 한국에 나오니까 막 새벽 7시 저는 새벽이거든요 7시가 7시서부터 브렉퍼스트 미팅들이 있고 막 또 저녁에 오라는 데가 와 정말 한국 너무나 너무나 바빠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중이에요. 잘라야지 되겠어요. 잘라야지 되겠어요. 저는 2020년 2020를 기대해요. 제가 sharing한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나와서 하나님이 분명히 통일과 북한 선교의 말씀을 저한테 2014년은 중국 연변과학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 저한테 말씀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2년 동안 기다리라. 한국에 와서 그냥 아무것도 시작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나갖고 지금 거의 3년이 됐어요. 그래서 2년 지나고 계속 본격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됩니다 했는데 2020년에 정말 something great가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한반도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바쁘게 살면 안 돼요. 컷 해갖고 요것만 남겨 있어야지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뭐를 하시고 싶은데 제가 제 일에서 너무나 바쁘게 지나면은 거기에 참여 못해요.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집을 마련해야지 되거든요. 벌써 3년이 됐어요. 집을 한국에서 마련해야지 돼요. 지금 그리고 올해 제 차가 10년이 됐어요. 10년. 차도 교환해야지 돼요. 이거 돈도 만들어야지 되고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컷 해갖고 정말 심플하게 살아야지 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컷해야지 되냐면은 When we remain in Jesus, we will bear much fruit.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해야지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지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제일 중요한 열매는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저는 한국 서울에서 운전할 때 인격이 제 와이프가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제 옆에 앉아 있기 싫대요. 제가 운전할 때.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 이렇게 운전해? 저 사람 봐. 사치기 하는 사람 봐. 저 사람 봐. 저 이렇게 막 뭐라고 하죠? 막 빨리 하는 사람들. 막 계속 제 뭐라고 하죠? 제 그 말에서 한국 서울 운전자들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와이프가 도저히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인격 제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새는 될 수 있으면 코멘트를 안 하려고 하지만 하여튼 나오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격, 열매의 첫 열매는 우리의 인격. 카타 대통령 그 제가 아주 존경하는 대통령인데 퇴임 직후 설립한 카타 재단을 통해 국제적 분쟁의 조정과 인권 침장에 현역한 공을 세움으로써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퇴임 이후에 행정적으로만 보면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라는 평을 듣기도 하는 인물이 카타이다. 이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자기의 그 foreign policy, domestic policy, 미국의 foreign domestic policy를 성서적으로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정말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미국 시민들이 그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one term밖에 못하고 끝나셨는데 이분의 인격으로 또 카타 센터를 시작하심으로써 정말 이 미국의 역사적으로서 제일 훌륭한 ex-president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심의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시는 인격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bearing fruit,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둘째 열매입니다. 제가 오늘 고백을 많이 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일 예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 두 딸이에요. 제 두 딸이라서 제 첫째 딸은 6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인격적으로. 그리고 제 둘째 딸도 다섯 살 때 저랑 같이 그 자기 침대 앞에 침대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집에서 본이 돼야지 얘네들이 정말 우리 아빠가 소개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다, 사랑이시다 이런 거를 제가 영접하게 도와준 사람들한테 본이 돼야지 되는데 정말 제가 부족한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정말 열매,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에서 이게 두 번째의 열매입니다. When we remain in Jesus, everything will be given us.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아멘 없어요? 아멘. 아멘. 모든 것. 이 기독교인들이 저한테 어떨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기도해야지 된다. 그런 말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 주변에. 그런데 그게 성서적이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것이가 뭐예요? 모든 것이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필요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제한이 없어요.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있어요. 컨디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묻고 있어야지 돼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복과 모든 결정, 모든 가치관이 이게 정말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가? 제가 그 제가 늦게 결혼한 거 아시죠? 많은 분들. 제가 미국 나이로 43살 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44살에 결혼했죠. 제 첫 결혼이고 only 결혼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늦게 결혼했냐? 아니, 제 탓도 많아요. 거의 뭐 90% 제 탓인데 제가 북한 선교 하잖아요. 제가 선교사고 북한 선교 하는데 제가 그 데이트한 여자 아니 하여튼 데이트한 여자 중에서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아버님이 장로님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북한 선교한다고 해서 저를 싫어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사위 아니었으면은 와, 훌륭하신 선교사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기 딸을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훌륭하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내 사위는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결정들이 정말 하나님 성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이런 제가 결혼 문제를 생각하면서 와, 많은 교인들이 말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자기 딸 이 결혼할 사람 정말 차를 살 때 어떤 차를 사야지 되는가, 집을 살 때 어떤 집을 사야지 되는가, 학교 갈 때 어떤 학교를 가야지 되는가 할 때 정말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하늘과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이 약속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기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remaining in Jesus means continuing the mission of Jesus.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 땅에서 시작한 것들을 continue,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이 선교, 예수님의 선교를 계속할 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사역을 제가 계속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또 사역지가 필요합니다.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할 때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Only as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이 여기에 그 여기에 나와 있던데요. 아, 여기 있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 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when we remain in Jesus, we will have joy. 기쁨.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서울에 와서 정말 피곤하다고 했죠. 그런데 엄청나게 아직까지도 물론 제가 이제 제거해야지 될 2019년에 제거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중국에서 저를 불렀을 때 캘리포니아에 돌아가지 않고 제 고향은 토론토거든요. 토론토로 가지 말고 한국에 나와라는 그런 말씀을 저랑 제 와이프한테 주셨을 때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결정할 때 거하면서 결정을 하고 또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을 때 확신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엄청 많이 많이 피곤해도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똥차가 있어도 그게 하나님한테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제가 OMF 선교사였는데 덴버 콜로라도에서 1년 동안 있어야지 됐어요. 시카고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거의 끝나고 덴버 콜로라도에서 본부에서 1년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뉴욕 아니면은 LA 쪽으로 이동해야지 되는데 1년 동안 미국 본부에서 사람들과 또 이렇게 그 미국 OMF를 배우라고 하면서 덴버 콜로라도에서 1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있으니까 제가 새 차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아주 싸게 차를 팔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 OMF 선교사님 친구분이. 그래서 그 차를 보니까 아주 한 10년 된 Ford Escort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보니 제가 운전해 보니까 windshield wiper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고속도로는 달리지 말래요. 하여튼 그냥 그 로컬에서 그냥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래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 얼마 하겠냐고 해서 당신 선교사 아니네요. 그래서 예 저는 선교사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무료로 주시겠대요. 1년 동안 그냥 쓰면은 너무나 좋잖아요. 돈도 세이브하고. 그래서 와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고속도로 안 달리고 그냥 털털털털하게 그냥 로컬로 잘 다녔거든요. 근데 정말 그거를 한 1년 동안 썼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꽉 그 기도한 게 있거든요. 1년만 있으니까 그냥 싸게 하나님이 차를 마련해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똥차를 Ford Escort를 1년 동안 몰면서 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So what happens when we remain in Jesus?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5장 14절서부터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이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먼저 우리 지위가 바뀌어져요. 우리는 종이거든요. 빚진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빚진 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머물면은 하나님은 아 너희는 이제 나의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왜냐하면은 종은 그냥 그 master 주인이 있을 때 시키는 것만 하는데 친구는 그 주인의 마음과 뜻을 다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할 예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2019년에 뭐를 하시고 싶어 하시고 뭐를 하시고 계시고 또 2020년과 이후에 이 한반도에서 뭐를 하시고 있는 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면은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던 안 보던 그 뜻을 우리는 행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우선순위, 전에는 우리가 number one이었어요. 우리 미국에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Looking out for number one. 그 number one이 누구예요? That's me. 그리고 Looking out for number one, that's you.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거하면은 number one이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찾든지 배우자를 찾든지 넘버 원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론, 제가 그 이 하트하우스 교인들이 매주 그 포렌 센터에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뭐가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게 있지 않는가. 뭐냐면 제가 그 저번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홍 목사님한테 우리 매주 모여서 그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부탁했는데 홍 목사님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몇 달 전에 보니까 그냥 막 포렌 센터에 매주 와서 이 하트하우스 교인들과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분명히 홍 목사님이 뭐를 기대하는 게 있고 느끼시는 게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제가 홍 목사님한테 매주 우리가 기도하자는 그 요청을 드린 게 금방 뭐가 기대되는 게 있어요. 저는 분명히 통일이 이 한반도에 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북한 선교를 꼭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계획한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통일이 오고 또 북한 복음화가 온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제 온 가족을 중국에서 연병 과기돼서 언루트하고 한국에 지금 3년이나 기다리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올해 많은 것들을 제가 제거할 거예요. 그 기대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것에서 너무나 이렇게 한쪽으로 밀려 있으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서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부탁할 것은 기도해 보세요. 뭐를 제거해야 하시 되는지. 그 제거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훨씬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준비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제거해 주시면은 정말 기쁨과 충만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과 필요하신 것들이 다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역사하실 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remain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라이프를 컷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교인, 하트하우스 교인들과 교회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 나이다. 아멘. 아멘.